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. 밥만 잘 먹더라. 죽는 것도 아니더라. 눈물은 묻어둬라. 당분간은 일만 하자.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. 이미 지난 일 말하면 뭐해. 돌릴 수 없는데 괜히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.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울게.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남기 말자.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. 밥만 잘 먹더라. 정신없이 취하련다. 다 잊게